그대 모습들 보냈다고 생각했었지. 때때로 웃었지. 앞만 보며 걷고 있었지. 나 그대를 스쳐가면서 그저 속삭일 뿐이야. 말 없는 속삭임 지친 마음에 위로도 거친 모습에 미소도 사랑한다 말했었나요. 영원을 고백했나요. 스쳐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. 마음에 위로도 거친 모습에 미소도 can't.